중앙미술창작사 창립 서른돌 기념보고회가 6일에 진행됐습니다. 박춘남 문화상, 중앙미술창작사, 미술부문 일꾼들, 창작가 종업원들, 교원 학생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. 저체 75, 1986년 8월 7일에 창립된 중앙미술창작사의 일꾼들과 창작가들은 지난 30년간 당 사상 전선의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습니다.